무거워 멍하면 눈물이 맺혀 고개 숙여 이젠 더 생각지 말자 다짐해도 또다시 알람이 울려 정말 마음이 고장났나 봐 자 괜찮은 척도 나 못해 있는 것조차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난 진지했고 넌 몰라줬고 끝까지 가다뿐 냉정하게 떠났는데 누구보란 듯이 더 잘 살아야지 왜 힘들어하니 아직까지 이러니 애써 다른 사람을 또 만나봐도 어느새 알람이 울려 내 세상이 멈춰버렸어 난 새로운 사랑을 못해 사는 것조차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점점 바래지겠지 우리 남긴 추억 기막힌 우연도 망가진 서로 앞에서는 무의미하겠지 Oh, oh.